사랑보단 호기심뿐. 그동안 난 너 때문에 깜빡 속았어. 넘어간 거야. 넌 재미없어, 매너 없어. 넌 devil devil 넌 no, 네 핸드폰 수많은 남자 한 글자만 바꾼 여자. 내 코까지 역겨운 perfume 누구 건지 설명해봐. 나는 네고 만나는 끔찍한 두 걸음을 꽂혔니. 두 아파도 손바닥 아닌 걸. You better run, run, run, run, run. 일단 못 박아도 찾을래. You better run, run, run, run, run. 내 붙여봐도 관심 가질래. 내 곁에서 살며시 흘길 다른 여잔 꼭 훑어봐. 나 없을 땐 넌 super playboy 고개 들어 대답해봐. 넌 재미없어.